애정하신 사도와 전세사 반성이야 인정하세요. 이선 그날 안비리고 많이 생각만 길어 길어 미안해 많이 세굴로 마포구 Oke, terima kasih ada Denny Armila. Itu tadi ada satu tumbang ngenes, salah satu single album dari Denny Armila.